예, 이제 세 번째 시간, 손 PD의 호주 역사 기행 시간입니다. 이 호주의 역사를 다루는 시간을 제가 이 에피소드 세 번째에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1부나 2부 순서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주제들을 다루겠지만 아마 이 호주 역사에 관련된 주제는 아마 지속적이고 그리고 아마 그 주제를 가지고 긴 흐름을 가지고 아마 저희가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뭐 시간 순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건별로 혹은 인물별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제를 잡아가면서 저희가 호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또 그러한 속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뭐 딥다이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간에 저희가 난상통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뭐 창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잡은 주제는 호주 역사 중에서도 이민에 대한 역사입니다. 호주가 아무래도 역사 자체가 뭐 짧기도 짧거니와 그리고 이민자들이 만든 이 땅이기 때문에 호주의 역사는 곧 이민의 역사라고도 볼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호주 역사 중에서 첫 번째로 이민의 역사를 다룰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이민의 역사 부분은 한세 번이나 네번 정도에 걸쳐서 아마 다뤄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주 이민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하죠. 자, 이제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고, 그런 나라였는데, 인도양 어디나 혹은 뭐저 남쪽 어디 끝땅에 한반도 면적의 한 30배가 넘는 미지의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 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 반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사람은 많고, 그런데 우연찮게 그 넓은 땅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뭔가 하나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116년 전에 호주에서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큰 호주 대륙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지금 저희가 했던 비슷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 땅에는 땅을 좀 파보니까 뭐 자손 만대로 먹고 살 만한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이 미지의 땅에는 몇명 와보지도 않았는데 또 주변에는 아시아의 또 많은 또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뭐 위에 특히 중국이겠죠. 아시아권역에서 그 사람들을 위에 놓고 과연 이 대륙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당시에 영국 지식인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국 사람들이 꿈꿨던 거는 그 영국인들만의 유토피아 같은 그 젊은 영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로 이 호주의 이민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원대한 꿈을 꿨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민의 역사를 시작할 것인데,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한몇년 전에 이 호주 이민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어요. 그게 이제 SBS라는 이 로컬 방송국에서 제작한 3부작, Immigration Nation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SBS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SBS가 아니고 이제 호주에 있는 SBS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은 호주의 그 다문화주의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1970년대 말에 아마 개국한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을 개국한 사람이 당시 수상이었던 말콤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뜨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럴 때, 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이런 거였구나. SBS를 만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호주의 그 악명 높았던 백호주의를 종결시켰던 사람이 바로 말콤 프레이저예요. 그 사람의 주도로 만들어진 SBS 방송국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호주 다문화주의를 이끌고 있고, 각종 그 민족들의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멜번에 오시면은 그 페더레이션 그 스퀘어, 페더레이션 광장이라 그러나요? 그왜 플린더스역 맞은편에 있는 그 광장 옆에 보면 그 예쁜 그 건물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SBS 방송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주라는 나라는 어떤, 호주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먼저 떠올리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 캥거루요. 그렇죠. 뭐 캥거루,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사막, 뭐 사막, 뭐 지구의 배꼽. 지구의 배꼽, 예, 뭐 하버 브릿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다그뭐 관광지로, 그다음에 뭐 광활한 자연, 뭐 아름다운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반면 또한 가지 유명한 게그 호주의 아주 그 악명 높은 백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가면은 뭐 차별받는다더라, 뭐 백인들만의 나라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컸죠. 저도 그러니까 여기 호주 오기 전에는 호주 하면 백호주의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게 백호가 사실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설마 호랑이? 하얀 호랑이? 아, 사실 그렇게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대충은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쭉다 보고 이제 이 호주의 이민의 역사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작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곳에서 한 9년 가까이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회를 이해를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르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고요. 그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백인이면 다 똑같은 백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 눈엔 그냥 백인은 똑같은 백인. 근데 여기 와서 한좀 살다 보니까, 아, 이게 백인도 똑같은 백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백인들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아, 저 사람은 보니까 레바논 쪽이나 뭐 중동 쪽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그쪽 계통인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다. 이 멜번에 워낙 그리스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사실 멜번이란 도시가요, 그 아테네를 빼고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주변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이제 뭐 조금씩은 이제 구별한 눈이 생겼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호주가 백호주의로 이 인종 차별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는 아시안들이나 아니면은 그 퍼시픽 아일랜더라고 하는 위에 그 약간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 영국 백인들, 앵글로색슨을 빼놓고는 전부 다이 사람들은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 아시안들 뿐만, 중국, 베트남, 뭐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시안뿐만 아니고 뭐 일부 백인들도 이 백호주의의 희생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호주 여권입니다. 호주 여권을 한번 보시면요, 그 한국 여권과 다른 게 있어요. 호주 여권에는 출생지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 호주에는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 호주에서 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인구 센서스 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에서 그 다양한 걸 물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정에서는 어떤 말을 쓰니? 아니면 너네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니?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뭐너 그런 족보를 다 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호주 내에서 나중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여기서 에스닉 그룹들을 다 나눠요. 그러니까 뭐 얘는 아시안계, 얘는 뭐 유럽계, 얘는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 그리고 쓰는 언어는 뭐고 다양한 통계 자료가 나오죠. 왜냐하면 한 200개 이상의 그러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이 뭐 5000년 단일민족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도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한 200개 국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모여서 사는데 그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숱한 진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다문화주의를 지금까지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뭐 호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미 호주라는 나라는 1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걸 고민을 해왔고 지금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발전된 다문화주의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거울 삼아서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의 다문화주의를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 살아보니까, 외국에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한 게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호주에 왔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1788년 1월로 갑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호주에서 말하는 호주의 날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안 데이가 1월 26일이잖아요. 그 1월 26일에 그 영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드니 커브, 그러니까 지금 하버 브릿지가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그 만으로 11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는 퍼스트 플릿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선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이끌고 온 사람이 아서 필립이고 한 1500명 정도의 영국 죄수들을 포함해서 영국 관리들 그리고 영국 군인들 그다음에 영국 군인들 관리들의 가족들까지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그 11척의 배에 나눠 타고 영국의 포츠머스 항을 떠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나긴 항해를 거쳐서 오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요즘도 영국에서 호주 오려면요. 직항은 없어요. 직항은 없고 이제 두바이 찍나요? 뭐 두바이 찍거나 아니면 뭐 쿼타르 찍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찍거나 뭐 어디라도 찍죠, 한번. 그래서 보통 시간이 한 24시간 한그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로 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왔는지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영국에서 이렇게 출발했나?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포츠머스라는 이제 항이 있는데 그 항을 떠난 게 1787년 5월 13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가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프리카 쪽을 왼쪽을 돌아서 왼쪽을 돌아서 쭉 이게 상상해 가세요. 구글 맵을 열어보시면 더 편하게 보이실 텐데 그 아프리카 쪽을 돌아서 이쪽으로 아프리카를 끼고 돌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항로 자체가 쭉 내려오면서 만나는 데가 사우스 아메리카 쪽이에요. 남아메리카의 리오데자네이로에 들어옵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그 배가 리오데자네이로에 들어온 게 1787년 이게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출발했으니까 한 4개월 동안 항해를 한 거죠. 11척의 배가.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리오데자네이로에 내려서 이제 잠깐 쉬면서 이제 가축 같은 것도 싣고 필요한 물품들을 또 이제 싣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오데자네이로를 또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곳이 이제 여기가 이 이게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다시 건너서, 대서양을 두 번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시 건너서 아프리카 남단에 이제 지금 희망봉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그럼 지그재그로 가는, 그렇죠, 그림이죠. 그렇죠. 약간 이쪽으로 왔다 다시 이쪽으로 오는. 지구가 둥그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갔다가. 동긴 돌았지만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대서양을 두 번 넘은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루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희망봉에 도착하고 다시 희망봉을 거쳐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디언 오션이죠. 그러니까 인도양을 밑으로 남 인도양을 쭉 타고 와서 이제 타스메니아를 거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시드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게 도착한 날이 이제 1788년 1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몇 개월 걸리죠? 5월 달에 출발해서 1월에 도착했으니까 8개월인가? 한 뭐 그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특별하게 시드니로 들어온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 이미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아서 필립이 오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이제 뭐랄까 그 대충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는지. 그게 아마 이제 제임스 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항해를 했던 선박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래잡이 선박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그 근처로 여행을 했다가 여기 쪽에 가면은 뭔가 들어올 곳이 있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아서 필립이 시작을 했겠죠. 뭣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1787년에 왜 그러면은 이 영국이란 나라는 이 호주를 선택해서 여기 왔을까? 당시에 이 호주를 놓고 사실 프랑스와 약간 대결 국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프랑스를 견제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프랑스가 영국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깨갱하고 프랑스는 밀려나가고 영국이 호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나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 한번 저희가 먼저 알아볼게요. 이 그러니까 이게 18세기죠. 18세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계몽주의의 시대입니다. 이제 시민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세, 그러니까 르네상스 중세 이제 암흑의 시절을 거치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계몽주의로 발전하면서 그게 시민들의 눈을 띄워준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 발전했던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돈을 얻고 권력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카페들, 아니면은 뭐 영국의 커피하우스, 아니면은 뭐 독일의 콘티토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커피가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을 합니다. 18세기에. 예, 18세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지식인들이나 계몽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이제 막 술을 술이 아니라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봉건 귀족들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이 떴으니까 이걸 타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눈을 뜬 사람들이 뭐 삶을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막 이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를 막 비판하면서 이제 각성을 했던, 커피와 함께 각성했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터진 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이 나고 이제 절대 왕정기를 가졌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고 영국은 유럽은 이제 전쟁터가 또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서유럽의 카페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인권을 노래하고 막 이랬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인도양이나 대서양 그런 쪽에서는 유럽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커피 그거를 제공하는 커피 콩을 실은 그리고 노예를 실은 배들이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를 그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노예 무역과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커피의 이동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이제 서세동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서양의 힘이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였죠. 그때 이러한 시점에 이제 북아메리카를 놓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사실 이제 아메리카는 이 중남미 아메리카는 스페인이 워낙 에스파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꽉 잡고 있었고 약간 느슨 에스파냐 힘이 느슨하게 미치고 있었던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랑 그다음에 캐나다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대결을 벌여요. 근데 그 시점에 또 발생했던 게 유럽에서 7년 전쟁이에요. 약간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7년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럽의 지도를 새로 이제 그렸던 그런 전쟁인데, 그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약간 좀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영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이 약간 뒤처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합세해서 힘을 이제 영국에 대항했고,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그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해요. 프렌치와 인디언들과 싸웠던 전쟁. 거기서 약간 뒤처지고 있었는데 이 7년 전쟁 유럽에서 영국이 승기를 잡습니다. 그 힘으로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결국 북아메리카를 접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만 이런 역사적 흐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랬던 시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영국에 이제 대항하면서 이제 계몽주의 눈을 떴던 미국인들이 이제 독립선언 발표하죠. 1776년에.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도시화되고 빈민들이 발생하고 범죄율이 늘고 그러면서 죄수들을 막 쳐넣을 때까지 쳐넣는데도 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 넘쳐나나.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템즈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걸 교도소로도 썼어요. 사람들. 그만큼 이제 별것도 아닌 범죄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도시화를 거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몰리고 그러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그랬던 결과겠죠.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미국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1776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안 받겠다는 거죠. 이제 영국이네.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딴 데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호주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첫 번째 선단인 아서 필립의 퍼스트 플리시 포츠머스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이제 1788년 1월 26일 시드니 커브에서 이제 영국의 그러한 백인들과 여기 현지에서 살았던 원주민들 간의 첫 번째 만남, 조우가 일어나는 거죠. 딱 그날이 지금 지금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예요. 오스트리아의 데이, 그러니까 공식 시티즌 선언하는 그렇죠. 그날인 시티즌 거죠. 선언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 저도 그날 시티즌 선언을 했고 시티즌 아무튼 선언하는 날뭐 앞에 제일 앞장서서 한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 아, 사실 우연찮게 뭐 제가 제일 앞줄에 서긴 전교생 했어요. 대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앞줄에 서긴 했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시드니 코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 사람이 살았죠. 그러니까 실제 그 원주민들은 이미 그 호주 대륙에 살고 있었어요. 5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섬나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사실 이제 그 인류 고고학적으로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왔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다를 건넜지? 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17,000년 전만 해도 이 호주 지동설 대륙하고 지동설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게 아는 거 아니고 그냥 다 그러니까 뱉어봤어요. 그 17,000년 전만 해도 이 해수면이 지금보다 이제 낮았던 거죠.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호주 대륙이. 대륙이 이 파푸아 뉴기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온 거죠, 호주 대륙으로. 걸어서 들어왔다 거립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고립된 거예요. 호주란 대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타스메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타스메니아도 호주 이 멜번 동남쪽에 있는 이 타스메니아도 원래는 본토, 그러니까 호주 본토와 붙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섬이 된 거죠. 타스메니아는 섬 중에 섬이 된 거죠. 또 다시. 자, 그렇게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버 오리지널들은 이미 5만 년 이상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이 이제 들어온 게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6개의 식민지를 개척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만든 식민지가 이제 당연히 시드니로 들어왔으니까 뉴사우스웨일즈가 제일 먼저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이제 멜번일 것 같은데, 멜번이 아니고 그 다음이 타스메니아예요. 타스메니아가 두 번째 식민지가 되고, 사실은 이제 멜번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데이빗 콜린스예요. 데이빗 콜린, 왜 콜린 스트리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멜번에 있는. 그럼 데이빗 콜린스가 이쪽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멜번 밑으로 해서. 근데 들어왔다 딱 내려고 보니까 이 땅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땅 너무 척박해서 너무 척박하고, 뭐 도저히 이 날씨가 땅에서는 지랄 같아서 날씨도 지나갔고, 뭐 척박하고 이 땅에서 도저히 뭘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바로 포기하고 다시 항해를 해서 들어간 게 타스메니아예요. 그래서 타스메니아를 먼저 잡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스메니아, 그 다음이 이제 빅토리아는 사실 해로로 온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육로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멜번을 접수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멜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개 주가 되는 거죠. 나머지 세개 주가 이제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 위에 퀸즐랜드 이렇게 붙죠. 그렇게 해서 6개의 식민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개의 식민지가 이게 어떻게 그러면 1901년에 와서 하나의 호주라는 연방 국가 커머니어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로 탄생하는지, 그것도 정말 기나긴 역사예요. 저희가 아마 이민의 역사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의 역사를 이렇게 시간순으로 제가 이렇게 훑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788년부터 시작해서 1901년까지 6개의 식민지들이 어떻게 경영됐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왜 걔네들이 연합체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6개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세관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미그레이션을. 다른 나라인 거야,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철도 라인 있잖아요. 그것도 다 달랐어요. 철도의 간격도.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예를 들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로 기차를 타고 가려면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내려와서 빅토리아로 넘어올 때 기차를 갈아타야 돼요. 기차가 스톱. 왜냐하면 철도가 틀리니까 주마다. 그러면 기차를 갈아타고 또 내려와요. 그러면은 빅토리아에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가려면 또 기차가 또 간격이 틀려. 또 바꿔 타야 돼. 그런 번거로움. 같은 사람들인데도, 같은 나라에서 온 같은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나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물품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세가 또 붙어야 되고, 그런 힘든 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 1890년대 정도 되니까 이제 각종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식민지 내에 이제 계급들이 발생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좀 지도자급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력자들이 이제 생기겠죠, 지금 역사적으로. 대부분이 죄수들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하나의 역사 인식인데, 호주라고 하면은 그냥 죄수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문제만 죄수는 있으면 다 죄수의 나라라서. 그러니까 죄수들이 많았던 것은 맞죠. 그렇지만 죄수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죄수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살인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사소한 죄를 짓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끌고 온게 아서 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차근히 하겠지만, 우선 제가 지금 먼저 왜이 사람들이 6개의 식민지를 이제 하나로 만들었던, 1901년에 하나로 만들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6개의 식민지가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각 철도가 철도 불편해서. 불편하고, 뭐 관세해야 되고, 들어갈 때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되고, 그때 되면서 이제 정보 통신이 이제 전보가 연결, 그러니까 그걸 뭐라 전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전보가 이제 터지고, 그래서 이제 통신이 발달하게 되고, 바로바로 영국과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데이트가 빨라진 거지, 전 세계화의 통로가.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 영국의 남태평양 함대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나 프랑스의 이런 남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그거를 지켜낼 만한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호주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호주 사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우리끼리라도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6개의 식민지로 나누어져 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하고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자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구구한 지루한 협상 끝에 6개의 식민지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지루한 협상 과정에서 지금의 정치 그러한 제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2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왜 상원 원이 의원이 있고 왜 상원은 주별로 똑같은 동수로 뽑냐, 그리고 하원은 그 인구 비례로 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 주가 당연히 더 많은 연방 하원의원을 내고 싶고 연방 상원의원을 내고 싶었겠죠. 특히 시드니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일 많은데 사람이 제일 힘이 센데, 그렇지만 다른 주들이 그거를 억셉트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하나의 나라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를 예를 들어 인구 비례로 얘기할 때는 그건 인정하겠어. 하원 위원만큼은 그러면은 그래 리즈너블 하니까. 근데 상원 위원만큼이라도 우리는 그렇게는 억셉트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하원 위원은 그 인구 비례로 가되 상원만큼은 각 주별로 동일한 동수로 가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많고 뭐 이걸 떠나서 상원은 다 주별로 동수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901년 1월 1일에 이제 시드니의 센테니얼 파크에서 이제 호주의 독립,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죠. 호주의 연방 탄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더레이션 데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 그때 그럼 그때 만들어진 여섯 개 식민지가 지금의 그 퀸즐랜드, 빅토리아,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노던 테리토리. 노던 테리토리는 식민지가 아니고 그거는 식민지 6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그냥 테리토리. 타스마니아? 타스메니아가 들어가죠. 아, 타스마니아가 들어간. 그렇게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6개가 하나의 이제 그 연방으로 탄생을 하고 그거를 선포한 날이 190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1월 1일에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호주에서. 근데 그게 꼭 신년을 맞이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꿈보다 해몽 아니에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짚어볼 얘기가 그러면 이제 그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백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꿈꿨던 게그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젊은 영국, 젊은 영국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그 살기 좋은 나라를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영국 지식인들은 꿈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워킹 맨스 패러다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그 호주에서는 1902년도에 와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1920년에 와서야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참정권이 부여되고 영국 같은 경우도 1928년에 와서야 남녀 동등한 참정권이 생기는데 호주는 이미 1902년에 그러니까 커먼웰스 오스트레일리아 선포하고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선처하죠. 그리고 또한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주 48시간 요것도 1907년에 와서 결정이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볼셰비키의 1917년보다도 빠른 거예요. 10년 이상.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러한 그러한 뭐라 그러냐니까 이러한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빨랐던 세상이 빨랐던 그러한 결과를 이 호주가 가져올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얘기는 아 근데 또한 가지 짚고 가야 될게 이게 그러면은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그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워킹 맨스 파라다이스라는 거는 영국 백인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주민은 없고 거기에는 유러피언도 없고. 다른 유러피언도 없고 아시안은 아예 없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1901년에 페더레이션 될때 이미 이 호주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살고 있었어. 아마 그거 왜냐하면은 본것 같아요. 중국 사람 막 춤추고 있는 거, 드래곤. 중국 사람의 그 용춤이 이미 그 페더레이션 축제 때막 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1850년,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멜번 근처에서 금이 나요. 노다지. 노다지, 예, 금이 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발라라시나 밴디고 쪽이야. 그러니까 멜번 서북 쪽. 그쪽에 금이 나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 모든 그 금을 쫓아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이미 끝나고 그 다음이 바로 멜번에서 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멜번이라는 도시는 지금 항상 뭐그 세계에서 가장 리버러블한 뭐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고 이러잖아요. 6년째. 뭐 6년째든 몇 네. 년째든 뭐 하여튼 이렇게 이런 도시가 이렇게 멜번의 시티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겼어요, 시티가. 그게 이미 1901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맥쿼리 총독이에요. 세 번째 총독인가 그래요. 1700, 1800년대 초에 그렇게 다 설계가 끝나요. 1800년도 중반인가 그때쯤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멜번 근처에서 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 금을 터진 거하고 사각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멜번이라는 도시는 그 1800년도 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도시예요. 가장 잘 살았던 도시예요, 세계에서. 세계 최강의 도시였어요. 왜? 금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멜번이라는 도시는 금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멜번이 돈을 많이 벌어? 금을 산 거랑 무슨 상관이야? 금 캐간 사람이 돈 벌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골드필드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금 캐려면은. 그러니까 이 호주 정부에다가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 금을 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세금을 우선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기. 들어와서 만약에 못 캐면은 이제 쫄쫄 굶는 거고, 캐면 대박나서 가는 거고. 그러면 그냥 멜번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세금 받아서 그 돈으로 길 닦고 도시 계획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그 워킹맨스 패러다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호주가 자랑하는 그런 평등주의 개념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갤리테리언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평등을 이제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 호주의 기풍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올 페어고의 정신과도 맞붙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어고라는 게뭐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 호주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Fair enough.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Fair enough은 그냥 영어, 그냥 일반 영어, 그냥 뭐라고 이거 뭐 그렇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Fair enough. 어? 근데 그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Fair고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가자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평등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쓰는 말이 have a go, 한번 해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너도 공평하게. 나도 해봤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그 스포츠 같은 거를 봐도요,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경기가 그 축구, 그러니까 푸티라고 하죠, 호주에서. 그 다음에 푸티 같은 거 보시면은 그 50m 이렇게 줄을, 나중에 저희가 이제 푸티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게 50m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원형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오벌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타원형. 타원형으로 생긴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끝 양쪽 골대 앞에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 거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부채꼴 모양의 그게 50m 라인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을 잡으면은, 발로 찬 볼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킥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킥을 할 때는 아무도 방해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기까지 쇠가 빠지게 왔으니까 이제 네가 여기서 기회를 잡았어. 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Have a go. 그 개념인가, 어떻게 보면 e스포츠도. 그리고 또 또 여자들이 많이 하는 넷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농구같이 배구, 생각, 넷볼. 농구, 농구 같은 건데,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골대가 있는데, 뒤에 대신 백보드가 보드가 없어. 없죠. 그냥 그것도 이렇게 막, 거기까지, 앞에까지 막 힘들게 막 패스하고 막, 그렇게 가가지고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줘, 그 앞에 가면. 자, 이제 네가 공을 넣어봐, 이제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한테 기회를 줄게. 이것도 어떻게 해보고야. 그러니까 호주가 이런 그 페우고 정신이 모든 면에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게 생겼는지, 이러한 페어고라든지 아니면 워킹맨스 이런 평등주의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려면은 다시 시계를 아서 필립의 시대로 돌려야 돼요. 다시 1788년으로 시간을 잠깐 돌려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500명이 아서 필립의 대장이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1500명 사람을. 그래서 미지의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온 가축이며 뭐 자기네들이 갖고 온 물자 이게 다야. 그러면은 그 사람 1500명이 어떻게 살아요? 오면서 아기도 둘이 낳았어요. 그 8개월의 항해 중간에 애도 둘 낳고, 생각보다 덜 나왔네요. 임신한 사람이 2명이 탔겠지. 임신한 재수에서 애가 둘이 낳았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사람도 아무도 안 죽었어. 근데 2차 플릿 때부터는 사람도 막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 이거 나중에 제가 또 다룰 문제지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차로, 3차로 올 때부터는 배에 오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왜냐면은 1차 때는 제대로 해서 온 거고, 2차, 3차부터는 그때부터 돈이 연결된 거야. 이제 사람들을 재수를 싣고, 사람들을 싣고 하는 것들에 이제 이권이 개입하다 보니까 작은 배에 사람들을 때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올때그 상황이 정말 열악했던 거예요. 그배 상황이. 그막 적도를 타고 내려오고, 그 8개월의 항해를 거치는데 죄수들을 그 지하 갑판 밑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오물이, 악취며 무슨 뭐 배설물이며 이런 게 그대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인들 그 제복 있잖아요. 제복. 그 은단추가 달려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은단추를 단 제복을 그 밑에 내려가서 일하고 올라오면은 은단추의 색깔이 변한다. 그 악취 정도로, 그 때문에. 정도로 공기가 나쁘고, 그러한 쾌쾌한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3차 플릿 때부터는. 근데 1차 때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공기도 쐬어주고, 아서 필립이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좋았던 게 1차 1차. 플립이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너무 또 얘가 또 약으로 산으로 빠졌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지의 땅에 와서 살려면은 자기들끼리 다 해야 되잖아, 뭐든지. 근데 거기에 재수가 어딨고, 군인이 어딨고, 관료가 어딨냐고. 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난 군인이라고 일안 하면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다 같이 살려면은 방법이 없어. 다 같이 하는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서 필립은 이제 식량이나 식수의 배급도 공평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안 그럼 싸우니까.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안 그럼 죽으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서 필립이나 이 사람들이 뭐 현명하고 뭐 이렇게 내가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평등, 호주의 평등주의의 싹이 이 아서 필립의 시대에 싹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죄수들은 그냥 그좀 죄가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면해 주는 거야. 나중에 이제 맥커리가 이제 아서 필립 뒤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이제 총독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사면시켜준 그러한 그 죄수들을 식민지 정부의 주요 인사로까지만 올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 본격적으로 그 사명과 더불어 사람들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페어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평등주의 사상이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환경 하에 우연찮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어고 정신을 잠깐 한번더 얘기하자면은, 이또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왜그 출연하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 여기 호주 현지 대학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본 걸로는 예를 하나 들어요. 이 호주의 페어고를 얘기할 때 퀀타스 항공의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요즘 비행기 타면은 비즈니스석을 타려고 들어가는 줄이 있고, 게이트 앞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코노미 들어가는 줄이 있잖아요. 그럼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잖아. 비즈니스가 비어 있고, 비즈니스는 아무도 없어. 수소 갈 때요? 아니 그러니까 수속 끝나고, 수속할 때도 그렇고, 이제 수속 끝나고 비행기 바로 타기 직전에 게이트 아, 앞에서 게이트 앞에서. 보면은 왜 이제 자 탑승 시작하여 그러면은 비즈니스 그 이코노미 앞에 줄을 쫙 서잖아요. 네. 근데 비즈니스는 그냥 열려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직원도 올 때까지 사람이. 근데 호주의 퀀터스는 그게 잘안 지켜진대. 나는 그것을 유심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 말로는 그냥 사람들이 야, 거기 비었으면 그냥 들어간다는 거야, 이코노미 사람들이. 근데 그 직원들도, 호주 직원들도 그냥 다 받아준대. 어? 그냥 뭐 비었는데 왜 비어도 그냥 가지. 이게 호주 사람들이 특징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평등주의 개념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 여기 그게 사람들은 맞는 것 느낌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코노미는 충분히 고생하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닭장처럼 그렇게 진짜 비좁은 데서. 그렇죠. 뭐 비즈니스 탄 사람도 들어가서 좋은 거 먹고 가면 되니까, 편하게 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이 페어거 정신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07년에 왜 최저임금이 여기 호주에서는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죠? 지금 제가 6천 알기로는 얼마인 것 같은데? 네, 뭐 6,470원이에요. 지금 17년 기준, 2017년 그럼 기준. 내가 2016년 자료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저 호주는 얼마인 줄 아세요? 호주 17.7불이요. 왜냐면 제가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네. 3배죠. 거의 3배죠. 그러니까 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환율이 많이 예, 떨어져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주가 좀 높은 걸 수도 있는데, 그 경제 규모나 그런 경제 수준을 봤을 때 한국이 지나치게 낮다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주자들 나온 사람들이 뭐 2000, 뭐 2020년까지 뭐만 원만, 사실 지금 만 원이면은 호주 돈으로 뭐 십몇 불 되잖아요. 12, 3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그 사실 그거 주고선 사람 못 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죠. 물론 이제 물가가 틀리니까, 여기가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빨리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도 좀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럼 이제 멜번에서 왜 이런 최저임금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처음에 된게 1907년에 그 선샤인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호주에. 선샤인 햇빛 나는 하베스터. 그러니까 선샤인, 햇빛 나는 수확 수확?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콤바인기 만드는 회사니까,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제일 큰 회사라고 했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이 회사 내에서 이제 노동조합하고, 그 당시 노동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임금 가지고 싸움이나 임금 조정, 그러니까 임금 분쟁이 나는 거죠, 노사 분쟁이.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법원의 중재위원회로 넘어져 갑니다. 근데 그 중재위원회를 담당했던 판사 이름이 이제 히긴스라는 사람이에요. 저스티스 히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판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호주의 이 높은 최저임금, 그리고 이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판결 덕에 세계 노동자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창설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판결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그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임금의 지불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하고 타당성이니까, fair하고 reasonable한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fair로, 그러니까 fair하고 reasonable하다는 말은, 임금은 그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부합하는 정도에, 인간다운 삶을, 이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노동자의 가족들까지도 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발더 나가서 이 히긴스 판사의 판결에는 이 최저임금은 설사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노동자들한테 그만큼을 줄 만큼의 수익을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져서라도. 그렇죠. 아니면은 네가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같이 정말 신자유주의에 쩌들어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노사정이 붙어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면은 사장들 다 죽는다, 그럼 경제가 망한다. 근데 호주는 그거를 그냥 깨고 해서 한게 1907년이에요. 무려 몇년 전입니까? 이게 110년 전인가요? 110년. 근데 그럼 110년 후에 무슨 결과가 있냐고, 지금. 호주는 지금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한국은 그냥 그걸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할 때도 무슨 뭐그뭐 편의점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욕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이죠. 아, 뭐 이건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다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호주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에 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 워킹맨스 패러다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어고, 호주가 처음에 호주라는 국가가 처음에 생기고 이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호주라는 나라의 밸류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이 페어고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또이 언페어고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언페어. 페어콘. 그렇죠. 페어건. 그러니까 페어가 같다. 혹은 언페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어고 정신의 저항이라고 봐야죠.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회적인 그런 진보는 이제 항상 이게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나서 엄청난 진보를 한 거잖아요, 세상이. 근데 바로 나폴레옹이 나타나면서 사실 황제를 그러니까 깨고 그러니까 절대왕정을 죽여 다 왕의 목을 쳤는데 프랑스에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황제가 나왔어. 이런 게 바로 역사의 정반합? 그렇다고 하시죠. 뭐 정반합이라고 하면은 이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앞으로 내용들은 호주가 그러한 평등주의 사상에서 페어고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저항이 어떠한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먼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이 원주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이 땅을 다 뺏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누구 땅이었어요? 5만 년 전부터 살았던 사람 땅이지, 따지고 보면. 근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세웠던 논리가 테라 눌리어스란 말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국법에 기초한 건데 테라 눌리어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노맨스 랜드예요.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이거 우리 영국 땅 이러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 땅도 아니라는 그 말은 즉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 대륙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 국왕이 영국 여왕이 야 여기 내 땅이야 하기 전까지는 원주민들이 땅이었던 이런 거는 다 무시. 원주민들은 그때 땅 문서 없었어? 없지, 그런 게 어딨어. 땅 문서가 어딨어, 그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이 사는 거지 그냥. 근데 영국 애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우리 땅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이제 그런 정말 학살의 역사가 이제 바로 특히 이제 그런 아픈 학살의 역사들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겠지만 타스메니아가 정말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게 또 얘기가 빗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뭐라 그 내가 그자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마샬 로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마샬 로우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주민들 목에 현상금이 있어. 백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른을 잡으면 5파운드인가 그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잡아오는 거야? 아니 아니면 먹을 죽이면 그냥 자르라는 거야? 죽여 총으로 쏴서 죽이는 어떻게 죽이면은 그다음에 어린이를 죽이면 2파운드인가 뭐 그랬어.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샬로 이후에 그러니까 마샬법이라고 그러니까 마샬이 뭐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마샬로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더 골때리는 게 블랙 라인이라는 걸 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진짜로 사람들을 호바트에서부터 북으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왜 호바트가 타스메니아의 제일 남단에 있잖아요. 그 실제 백인들 군인들이 쭉 줄을 서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몇 메타 간격으로 서서 이잡듯이 위로 쭉 올리는 거야. 그 선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많은 서서 다 사람 다 서서 올라가면서 원주민들 밀어내는 거예요. 위로. 원주민들 쭉쭉 위로 밀어내서 타스메니아 위에 있는 섬에다가 싹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뭐 제대로 뭐 교육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몰아놓고 죽이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죽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스메니아의 그 원주민들의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제노사이드거든요, 학살이거든요. 그거는 그 학살의 역사, 학살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역사에서도 이거는 기록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원주민들을 학살하면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가면서, 이렇게 그이 땅을 그 호주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보면 페어고 정신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외쳤던 페어고 정신에는 원주민들은 배제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충 통계를 보면은 1788년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최소한 원주민들이 한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2만 명이면 퍼센티지로는 어느 그거는 내가 정도예요? 모르겠네. 몇 명이 사는지, 뭐, 그것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영국 편도 사람들도 죽지. 죽었겠지. 그게 한 2,000명 죽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숫자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 그죠? 10대 1이잖아, 10대 1.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그 페어고 정신에 정말 위배되는 그러한 원주민 학살 문제들을 호주 역사는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러면은 그래도 호주는 그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호주라는 나라의 역사를, 호주라는 나라의 애정을 가지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의 사관은 호주라는 나라를 역사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나마 페어고의 그러한 기풍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원주민들을, 그 애보리지널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또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힘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 1971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사람들 막 때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971년에 와서야 최초로 원주민 출신의 하원 의원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페어고 정신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은 뭐 그냥 계속 가도 되는 건데, 그러한 영국 사람들이 원주민 죽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반대의 저항도 또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페어고 정신이 죽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71년도에 와서 원주민 출신의 하원의원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1976년에 와서 원주민 소유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라는 법이 제정돼요. 그 법이 The Aboriginal Land Act라는 법이 1976년도에 와서 되고,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와서 호주 대법원은 그 악명 높았던 테라 눌리어스라는 그 법적 개념을 법 조항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없다, 이제. 호주에서는. 그리고 2008년에 와서 당시 호주 수상이었던 케빈 러드가 원주민들, 그러니까 당시에 그걸 이제 스톨런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각성시키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의 아기들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이제 부모들로부터 떼내가지고 뭐 엄청나게 먼 데다가 따로 막 보내고서 가족을 찢어버린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세대를 스톨런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지, 사실 호주가. 그거에 대해서 2008년에 호주 수상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쏘리 연설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마 그 유튜브에 케빈 러드라고 치고 그다음에 쏘리라고만 치셔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200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쏘리데이라고도 하는데, 2008년도에 그 하원에서 하원 의원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모든 원주민들, 모든 호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호주 수상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직시해요, 적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심 어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I am sorry를 계속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를 해요, 호주 수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프라임 미니스트로서 호주를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 하원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호주 정부를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심원이 사과를 한 거죠. 저 그걸 봤는데 한 37, 38분간 진행이 돼요. 근데 들어보면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주민들을 다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호주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죠. 근데 모든 게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원주민들 문제는 항상 상존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최소한 호주 정부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다라는 건 아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로드맵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요 방송 끝날 때쯤에 이 케빈 러드의 그 쏘리 어드레스를 제가 잠깐 유튜브에서 집어넣은 생각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페어고의 이제 문제가 이제 장애인 관련된 겁니다. 호주 내에서 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이 차별의 대상일 수 있죠. 이게 제가 호주에 살면서 그 한국 분들 가끔 이렇게 놀러 오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었던 거긴 한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호주에는 이렇게 장애인이 길거리에 많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쉽게 보죠. 많이 뭐, 보이잖아요. 네, 저 일하는 데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여긴 좀 사람들이 장애인이 많은 나라인가 보다. 이게 유전적으로 뭐좀 유전적으로. 그런가 보다. 내가 이제 그런 데도 좀 기가 막히지. 그게 아니고요. 한국은 격리를 시키는 거죠. 장애인들끼리. 그러니까 사회에 못 나오게. 나올 수도 없고 실제로. 나오기도 힘들고. 외출 자체가 힘들죠. 이동권 자체가. 네, 예. 근데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호주는 그런 게 자유로운 거니까 장애인을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같이 사는 한 사회 안에 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페어고 정신이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이어왔다고 예,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 와서 뭐 버스 타면은 전부 다 저상 버스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그래서 뭐 아무리 바쁜 출퇴근 시간에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휠체어 밀고 이거 타면은 뭐 천천히 기사분이 내려서 이거 슬로프 내려주고 타고 또뭐 차에 타면은 또 장애인 공간이 따로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 전도 뭐죠? 전동 휠체어 놓을 수 있는 그 그렇지, 자리가. 그렇지. 예. 근데 한국은 아직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있기는 이렇게 전광판 있잖아요. 버스 언제 온다고 표시되는 거기에 보면은 뭐 30번 버스 저상이라고 써진 아, 그런 게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몇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근데 그게 보급은 활발히 안 돼서 그런지 옆에 할머니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저 30번 옆에 저상이라고 써진 건 뭐냐고. 아직 그러니까 많이 어떤 건지는 모르시는데 어쨌든 많이 나는데 몇대 정도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도 뭐 그리고 버스 같은 거 타면 호주에서 항상 그 운전 기사분들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휠체어 타신 분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여긴 진짜 호주는 진짜 장애인의 진짜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내려서 그걸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그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귀찮아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걸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도 이제 호주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카페에서도 손님들이 이렇게 뭐 장애인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문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카페 들어올 때 계단 하나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휠체어가 오거나 이러면은 애들이 다른 거다 제껴놓고 바로 나가서 그 사람부터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귀찮아하지도 않고 주변 영업에 사람들도 방해된다는 생각도 전혀 그런 거 안 없어요. 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뭐랄까 그 예쁘다고 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참 의식이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기 애들이 참 착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여기서 그 소수자들을 대하는 이제 그게 또 이제 LGBT 문제나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 마디그라스 축제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뭐 LGBT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사회 내에 살고 있다는 것도 뭐 너무 알려진 사실이고, 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아까 전에 한국에서도 뭐 좌상버스 얘기 나오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한국이 시스템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각종 장애인 법 관련된 법이 있고, 장애인 단체가 뭐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휠체어 타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 버스들, 그 봉고차 같은 것도 많아요, 한국에. 그 콜, 시내 어 콜, 어그 예, 콜 장애인 있어요. 콜인가 그거 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장애인들을 보조해 주는 정부 대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국이 시스템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시스템보다는 그 사회 내그 사람들의 인식의 인식,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일단 제가 그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지금 한국에는 고속버스 있죠. 시외버스는 단한 대도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휠체어를 싣고 갈수 있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명절 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돼요. 장애인들이 명절 때만 되면 시위를 한단 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우리에게도 이동권을 좀 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넌그 장애인분들이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몇번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가끔 이용하시고 노선 이용하는 구간에도 솔직히 제한이 있고 이런데 그런 가끔 이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회사 손실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대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렇게 누가 그런 이기적이랄까요? 장애인들이?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장애인들도 고속버스를 탈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좀 이기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이용하는 횟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그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많이 이용하지. 네,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스템이 없,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호주의 그런 페어고 정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첫 번째 그 호주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호주 역사, 손PD의 호주 역사 기행은 오늘과 같이 아마 제가 혼자 떠드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일단 호주 이민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호주란 나라가 오늘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호주가 처음에 생겼을 때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호주라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러한 정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우연찮게 1, 2부와는 다르게 지금 마지막 3부에서는 저희 그 클레어님하고 우리 게스트로 와주셨던 우리 강건축가 두 분밖에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번 첫 시간이었는데. 아, 이렇게 또 야심한 밤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거의 지금 새벽 1시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호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진짜 거의 없이 왔어요. 제가 호주에 산지 이제 6년째 됐는데, 진짜 건축에만 미쳐가지고 제가 지금 호주에서 지금 멜버른에서 지금 일하다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죄송합니다. 일하는 사람 달려왔거든요. 불러가지고 제가. 아, 정말, 진짜,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전 진짜, 그, 내용이 진짜, 재밌게 들으셨어요? 예. 진짜 너무 리얼리틱하게 귀에 쏙쏙 꽂히더라고요. 진짜 다, 제가 저도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관심도 많이 없으신, 역사라는 부분을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뭐. 예, 아, 게스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재밌는 역사라는 생각이 이게 거짓말하면 원래 저렇게 말을 떠는데. 아, 예. 너무 몰입했어요. 아, 예. 근데 한 감사합니다. 가지 궁금한 게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머릿속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영국 사람들이 그 죄수들을 보낼 때그 식민지를 여기다가 세워야겠다는 그 생각을 미리 이렇게 계획을 당연히 한 하고 그 거죠. 예. 죄수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죄수들만 온게 아니니까. 죄수들만 온게 아니고 죄수들을 당연히 관리 감독할 관리며 군인님이 왔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프리 세틀러스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도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양모가 많이 나고 이러면서 양모 산업이 막 발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산업에 따라서 그거를 쫓아서 자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저는 이제 호주 역사를 이제 처음에 이해할 때그 죄수들을 순전히 그냥 여기 호주에 가두기 위해서 그냥 캡티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천장 없는 뭐라 하지? 뭐 오픈 프리즌을 뭐라 하니까 뭐 완전히 오픈된 감옥이라고. 근데 이제 그 물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또 그게 다라고만도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차차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오늘 되게 제가 굉장히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민의 역사를 다루려고 시작했던데 처음에 이제 맛보기로 조금 한 거고 이제 이민의 역사 끝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시대별로 1700년대부터 말부터 시작해서 1901년까지 한번 쭉 이렇게 훑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모든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uture that embraces all Australians. To the stolen generations, I say the following. As Prime Minister of Australia, I am sorr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 am sorry. On behalf of the Parliament of Australia, I am sorry. And I offer you this apology without qualification. We apologise for the hurt, the pain and suffering we the Parliament have